Track 15. Number 8. Listen and write down the price of each item in numerals. 1. 바지는 38,000원이에요. 2. 이 사전은 26,000원이에요. 3. 빵은 하나에 1,200원이에요.